산줄기에 연꽃송이 피어오르니 난 달아와 향내음이 시방세계 두판에 그 향기 만능기는 나은나다 연꽃 뛰어 사바에 속진 번뇌 모두 다 사라지고 흐르니 곳곳마다 연화장 세계로세 가연꽃이여 청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니 꽃에 피어 남은 천진 모습 일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 마음 그대로 지켜 흐르니 마다 연화장 세계로세 하연꽃이여 청하고 아름다워라 영원히 피어나리 연꽃에 피어 남은 천진 모습 일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 마음 그대로 지켜 하연꽃이요 청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 없네. 무시급 내려오며 한없이 쌓여서 본래 청정이 저타네. 연꽃에 피어 남은 천진 모습 일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 마음 그대로 지켜주네. 연꽃이요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 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향기 맞는 이는 나은나다 연꽃 뛰어 사바에 속진 번뇌 모두 다 사라지고 흐르니 곳곳마다 연화장 세계로세 연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연꽃에 피어 남은 천진 모습 일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 마음 그대로 지켜주네 아 연꽃이요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 산줄기에 연꽃 송잎이 푸르니 난 달아와 향내음이 시방 세계 두 안에 그 향기 맡는 이는 나은 나다 연꽃 뛰어 사바에 속진 번뇌 모두 다 사라지고 흐르니 곳곳마다 연화장 세계로세 하연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꽃에 피어 남은 천진 모습 일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 마음 그대로 지켜주네 하연꽃이요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 흐르니

쌓여서 본래 청정이 좋다네. 연꽃에 피어 남은 천진 모습 일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아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 마음 그대로 지켜주네. 아 연꽃이요 영원히 피어나리. 하얀 꽃이요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 향기 맞는 이는 나은 나다 연꽃 뛰어 사바에 속진 번뇌 모두 다 사라지고 흐르니 곳곳마다 연화장 세계로세 하얀 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꽃에 피어 남은 천진 모습 일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 마음 그대로 지켜주네 하얀 꽃이요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